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의 저국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정말 거와이요. 내가 당신을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반올가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가슴엔 사랑 넘쳐요. 함께 이상 노래묘 꼭 보내드렸습니다.